나시라틀 라지라틀 브라질리아 리더다문 마주모리아티 코리아 디모크라시티 샤비아 야마타 시수라 민하다샤 피클리 민사파 하디알 인터넷이야 월주리다 아구아 베르데 마카라탄 투세르로 알라 안나 따지르바타 따프지르 아스나와위 피주모리아티나 두아토 이슈라 아틴 아들라탄 릴가야 리히마이티 카라마틀 빌라트 와시야다티야 하다와 아들라 앙드레 로하켈레 깔론다 A secretaire am le lajnoti mintokati Afrika lidrasti fikrat juce bi hadis ya mar khamsa sura minhu ta'idan li jumhuriyatina wa tajribatiha difa'idatiya li tafjiri ra'as nawawi